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이 그래요. 71절까지 있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너무 화어링이 너무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에 해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뭘까? 하나님 뜻이 또 나와요. 우리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메시아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구원을 영생 구원을 주는 메시아의 일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가는 목적 본질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다른 분들은 이제 오병이어로 끝나는데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 항상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는 말씀 진리가 있다. 기적이 일어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꼭 말씀이 있었다. 진리가 나온다. 그걸 아셔야 되죠. 자, 오늘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결론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결론인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결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특별히 성경에 방대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 중에서 6장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놓으면은 상당히 신앙생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면 되고 어쨌든 요한복음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진리의 눈을 뜨길 바랍니다. 들은 것과 안 들은 것 굉장히 차이 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육신은 먹는 것으로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듣는 것으로 산다. 듣는 것으로 산다. 들음으로 강건해진다. 건강해질 수도 있다. 결론. 결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주님께서 대화를 계속해 왔어요. 유대인들과 대화를 했죠. 근데 대화의 상대가 바뀝니다. 제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신약의 구조가 두 개라 그랬죠. 허다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이 허다한 무리들과 대화를 했어요. 떡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결론이 옵니다. 여기 제자들이란 12명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지금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은 사람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흥이라 했다 치자. 또 어떤 그 집회 말씀 사경회를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이라고 칩시다.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막 그냥 썰렁해졌어요. 분위기가. 썰렁해질 정도가 아니라 왜 분위기가 썰렁해지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보나움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썰물처럼 떠나가 버렸다.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이거 좀 곤란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제자들까지 그러. 제자들까지. 자, 61절.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 중에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아닙니다. 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도다.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공격적인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아, 들을 필요가 없다.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생존을 위한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한 나는 말씀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딱 마치시자 전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 이게. 그 이유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떤 메시아를 원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위기를 원해요?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위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의감. 이걸 알아차렸죠. 예수님이 6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설교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주님의 말씀이 니네 귀에 걸림이 되느냐. 거슬리느냐. 거슬리느냐. 이 바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은혜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은혜가 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잖아요. 걸림돌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내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져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주님 말씀이 거슬려요. 우리는 성경 66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본문을 우리가 놓고도 내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끝나면 아멘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멘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멘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연습을. 성경을 읽으면 아멘 한다는 게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지금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초현실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상식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내 귀에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게 그걸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 말씀 구절 읽으면서 끝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아멘이 되지 못했다. 아멘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했던 그 우리는 그래도 우리 학습이 되어졌어. 학습이 많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그분에게 기대해야 되느냐도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요 유대인들 이 제자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내가 너희를 위해 구세주 너희를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될 수가 없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을 다 뜯겨야 된다. 나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건 십자가에서 내가 흘리는 이건 희생이다. 너희를 대속 구속해주다. 구속했다. 대속했다. 대신 속량해 줬다. 내가 그러니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든 막 노력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끼리 잘 사는 유대인들끼리만 잘 사는 그런 민족 나라를 우리가 형성해 나가겠다 이런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그들에게 영생이니 구원이니 생명이니 하는 것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런 그들에게 이런 그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까지 이런 거예요. 주님 답답할 거야, 그렇죠? 허다한 우리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뭔가 너희들이 세례 요한서부터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행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했던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뭔가를 알았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좀 허다한 물이 들어가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의 기대죠.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은요 여러분 군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군중심이 그리고 이 하향 동조하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높은 곳을 향하여 이상, 목표, 목적, 방향 참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 안주,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힘이 강하죠. 그 밑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더 강해요. 위에서 끌고 가는 힘이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리더가 왜 어렵느냐 어떤 목표, 방향 때 가야 되겠죠.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그걸 참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제자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할 때 뭔가 야 우리 메시아다 하고 좋아서 펄펄 뛰고 하다가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자기들도 이게 뭐야 우리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참 뭐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두고 태어난 너희들 본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난 지금까지 너희들 본 그대로 30년 동안은 그냥 살다가 3년째 지금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고 계신데 3년을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인자란 뜻이에요. 너희들 본 그대로 나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인자가 아니라 신성으로 가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으로 가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전에 있었다. 나사렛에 있었던 것은 너희들에게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나타난 거지만 나는 원래 내가 있던 곳이 있었다.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 있죠. 예수님 말.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하늘나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그거 본다면 네 눈에서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이 부정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어 부정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하는데 진짜 표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적이나 표적이나 뭔가 일어나면 뭐 확실한 믿음이 있을 줄 알죠?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맛봤습니까? 한 입으로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아 대단하다 해놓고 또 한 입으로는 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한 입으로는 믿겠다 해놓고는 한 입으로는 와 뭐 믿긴 뭘 믿어 불신하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생명이다. 육신으로는 어렵다. 너희들 산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 육신은 유대인들이 육신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율법인데 율법적 행위인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이런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믿음만이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면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하다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6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대요. 제자들 12명과 함께 예수님 전적으로 쫓은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그런데 다 떠나가 아멘 못했어. 아 내가 목숨으로 따라다닐 만한 메시아는 아니구나 이렇게 단정해.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등을 돌린 거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거 요한이 등을 돌렸다. 한두 사람도 아니죠. 많은 사람이라. 많은 사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주님 가까이 있었어요.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등을 돌렸다. 주님에게서 멀어졌다. 왜 그럴까요?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는 여러분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떠나가면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꽉 묶어버려요. 잘 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이 진리,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영혼의 자유. 여러분 아멘하고 사실 이 시간 이렇게 한두 시간 예배드리면서 꼼짝없이 앉아있다. 사실 굉장히 자유하는 시간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자유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자유했다. 예수님을 떠났어. 육신적으로 자유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그게 자유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경에 묶이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수가 없어. 힘들어. 예수. 다시 올 수가 없어. 이 영적인 환경에서 보면요. 이상한 게 영적인 환경에 보면 한 번 주님께로 진리에 등을 돌리면 되돌아오기 힘들다니까. 안 놔준단 말이에요. 안 놔줘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영들이 안 놔준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환경들이 안 놔준단 말이에요. 오기가 힘들어. 잘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계신 환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 여기서 열두 제자가 나와 이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안 갔다는 얘기죠. 열두 제자는 그래도 그렇죠? 동료는 하고 있는데 안 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은 사실 지금 굉장히 쓸쓸한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배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신당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프로포즈하시고 거절당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도 떠날 것이냐? 자, 이 분위기는 굉장히 깔아앉은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깔아앉은 분위기. 적막감이 흘렀어요. 제자들도 지금 차마 말은 못하고 전부 대답을 못하는 거지. 갈까 말까 이거 생각. 나도 이대를 따라서 갈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그런 결정, 선택의 기록. 너희들 가려느냐? 적막감.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간다고 해야 될까? 남는다고 해야 될까? 이럴 때 시간은요, 이게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의미론적인 시간이죠. 1초가 막, 1초가 막 1시간 같고, 그런 시간들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수술실 앞에서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놓고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시간이 그 자연적인 개념이 아니죠. 1초, 1분, 1시간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1초가 곱게 지나가는 거예요. 1분 정말 뭐 1시간 1년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 너희들도 가려. 네. 한 사람 튀어나오죠.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정도는 이제 돼야 돼요. 전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수제자냐? 말을 잘했어요.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두 번 베드로가 2대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 2대 고백. 하나는 뭐냐?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얘기 못하고 쩔쩔매고 무슨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탁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고 살아계신 제대로 고백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같은 그런 확신에 차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두 가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대신 베드로가 정답을 마련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 우리들이 말해야 될 대답을 모범 답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 베드로 천국과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 좀 보고 싶고요.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도 뭐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대한 그 확신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거예요. 69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메시아지. 그리스도지. 주는,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을 저는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도 모범 답안이죠.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있었죠. 진리에 대한 열정들이. 용감했잖아요. 용기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그 열정과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알게 된다. 알고 믿게 된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고 그분은 내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메시아에게는 많은 유대인들은 더러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 메시아에게 구할 것을 잘못 구하고 있다. 육신의 떡만을 구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메시아에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영혼의 떡. 그 뭐냐? 영생하는 생명이다. 여러분 육신의 떡은 여기 살아있는 생존기가 필요한 거예요. 길면 80, 90 동안 연세가 많을수록 드시는 것도 별로 없어요. 조금만 먹어도 살아. 그럼 우리가 영생한 우리가 진짜 영생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거기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떡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았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자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상했어. 속썩어요. 한 사람 지금 베드로 때문에 기쁜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도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 흐뭇했어.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래 베드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네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 그 고백 위에 말씀이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진리로 서있다 경고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바울이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진리가 영생하는 진리만 있어 그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게 이거는 어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진리가 이기리라. 진리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범접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폐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 기둥. 주님께서 기쁘죠. 너무 지금 기쁜 거예요. 다수로 인해서 기쁜 게 아니라 소수로 인해서 기쁘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뭘 했어요 여기 베드로가 지금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뭐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봐요 주님께서? 인격적 성숙을 보는 겁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 상태 지금 그걸 보는 겁니까? 실수 많았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성질 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된 핵심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어떻게 증언해야 될지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대비하시는 거예요. 대비. 비교. 대구법. 베드로 보고 기분이 좋으시고 너 진짜 제자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참 너를 잘 골랐다. 그래서 7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나머지 열둘까지 나머지 제자까지 딱 주님께서 인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야, 그래서 너희들 열두를 내가 택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 아니냐. 너희들을 나 쫓은 거 아니냐. 열두 제자들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법이라고 했죠. 하나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예요? 바로 유다. 나를 배신할 자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관계에서 나를 그냥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는 관계가 없는데 너는 이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될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사단의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냥 그 말씀하시면 너는 그거 누구냐? 마귀다. 마귀래요 마귀. 이 마귀라는 건 뭐냐? 마귀의 유혹, 시험에 든 자. 유혹에 들어간 자를 마귀라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너는 마귀다 이러면 깜짝 놀라고 난리 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마귀다. 그래서 그 밑에 71절에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이 덧붙여 뭐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적고 요한이 자기 생각을 또 적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를 팔았다. 이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썼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을. 모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다음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단 다음에 썼다. 기록한 거예요. 상황을 다 구전으로 듣고 기록 행록을 종합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쓴 겁니다. 복음서를.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열두 중에 하나 중에 하나는 그 열두 중에 하나는 아니다는 예수 메시아를 팔자. 드라마틱하죠. 자,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어떤 일이 있으면 떠나요. 예수님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망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 끊어버린다. 왜? 진리 자체는 관심이 없어. 다른 거, 다른 관계나 다른 어떤 거에서 얻는 유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목표와 목적만 있다면 다른 것 좀 있다 한들 그런 것 좀 있다 한들 여러분 그거는요 관계나 이런 거는요 내가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상황을 떠나겠다 뭐 하겠다 하면은요 간 곳에 또 만나요 또 있어요 그 가면은 그런 말이죠 속담 늑대 피하면 뭐 만나요 호랑이 만나요 진리 자체의 목적이 없으니까 비진리인 것에 단계를 낮춰가지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문제가 생기면 에라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진리에는 관심이 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확실했어요. 동계를 맡았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받을 정도로 나름대로 뭔가 다 있었어요. 구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내가 따르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거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초기에는 핵심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잘 그 따랐으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믿다가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 가서 좀 잘못되는 사람 이단에 빠진다거나 바람도처럼 딴 길로 간다거나 신앙이나 세상에서 여러분 용두삼이 나빠요. 용두삼이 용두삼이 인생 되지 마세요. 반대되어지는 개념의 사자성을 말씀드리죠. 항상 대기만성해라. 나중에 좋아지고 큰 뜻을 가진 사람들 아주 반드시 이루어진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대기만성. 여러분 대기만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유가 있고 전에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전에 같으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잖아요. 이러니 뭐예요. 내가 이제 여유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만큼 한 게 경험됐는데 실패가 뭐예요? 실패가 무슨 아무것도 못한 게 실패라 그랬죠? 그 실패는 뭐냐? 다른 말 경험이라고. 역경이라, 역경. 역경. 거꾸로 읽어봐요. 뭐예요? 역경. 경력이에요, 역경이. 여러분,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여러분, 스펙이라고, 역경이.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뭐가 하더라도 끝까지 되는 거지. 그 세 번째 뭐냐? 영생의 말씀, 진리를 쫓아서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죠. 나는 어떤 부류인가? 뭘 쫓으세요? 뭘 쫓아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지, 결론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옵니까? 어떤 교회는요, 점심을 하도 맛있게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들어온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참 좋아.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한대요. 물론 저는 이거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우선순위.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진리로 가야지. 영생한 곳으로 가야지.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 끝나면 안 되잖아요. 행복, 왜 행복해야 하느냐? 영생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왜 나오세요? 위로 좀 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돈 딴 데서 내면요 더 인정받아요. 더 칭찬 듣고. 우리 그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어떤 기쁨과 행복감이 없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사모하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 받고 가야지, 그거 받고. 그래서 그거 아닌 것 같고 교회 나와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인간적인 관계 형성하고 나왔다가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시험 들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전체를 그냥 비하시키고 폄훼하고 폄하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필요해요.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칭찬 듣는 것도 필요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게 다 필요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삼으면은 신앙생활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힘든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 남을까? 떠날까? 남을까? 떠날까? 뭐 이거 우리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떠나가고 있으면 남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적어도 설교하는 설교자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설교한다면 목숨 내걸고 하지 못한다면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영생하는 말씀을 그걸 쥐고 여러분 확신 있게 한 시간을 그냥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소개자로 서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더 낫도록 노력을 해요. 노력해봤자 뭐예요? 내가 의인되면 뭐예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양보 못할 게 있다. 양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일. 진리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은 제게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도 뒤져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부각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꼭 증거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세워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베드로도 많았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다 괜찮아요. 예수님 저, 뭐 저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영생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디를 다녀도 그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뭐 교회 많아요. 어딜 가서도 괜찮아요. 어디 신앙생활도 괜찮아요. 영생하는 진리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 살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목회자와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진리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떠나더라도 영생 진리를 얻으려고 떠나시고 남더라도 영생 진리를 확신하면서 남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은 뭐냐? 영생 구원을 내가 얻느냐 아니냐 진짜 중요하죠. 또 이러한 영생 구원을 얻는 진짜 복음 결국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신 복음들이 저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정말 여러분들의 한 고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주제나 핵심으로 좀 삼으세요. 정말 나는 그런가? 나는 여기 이게 내 신앙의 주제고 핵심이었냐? 우선순위였느냐? 다른 거에 뺏기지 않았느냐? 다른 거에. 다른 거에 뺏겨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하고 불행하고 내 마음이 그냥 그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베드로 같은 고백을 가지고 교회 나온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심령이나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뭐하러 싸우러 나오고 분쟁하러 나오고 전투하러 나오고 그게 어디 합당한 예배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